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는 모임이 벨라루시, 오스트리아, 기내에서 12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발언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변함없이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그에 대한 전체 조선노동당원들과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라고 하면서 그 이를 높이 모신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